You're my B to the S T F I E N D. 어쩌면 가족보다 나를 더 잘할 수 있지.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You're my brother from another mother, sister from another mister. 피는 안 섞였지만 별다른 건 없어. Got each other's back no matter what happens. When I'm down, when I'm up,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확실한 건 I can always count on you. 우린 몰랐을지 몰라 살아가는 동안 조금씩 가까워지던 우리 어느새 자라서 굳이 안녕이란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. 벅찬 이 세상에 I need you. 작은 꿈에서 비롯된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. 별이 되고 싶었던 날, 오연해놓던 날, 시간의 파도를 타고 떠난 날. 너와 나의 브라마 내일 없어 잘 봐. We'll make it alright. 그래 살아가는 동안 넌 누구보다 빛나. 이제 내 손을 잡아.